예, 우리는 이번 주에 이제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레위기 전반부에 이렇게 전반부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 16장은 레위기 1장부터 15장까지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레위기의 중심되는 메시지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에서 15장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 제사를 드려야 했는지, 또 하나님 과 같이 거룩하기 위하여 이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 어떤 것이 정결하고 부정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살펴보게 될 이 레위기 16장의 말씀은 대속죄일 혹은 속죄일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 그 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이 레위기 10장에 나와있죠. 아론의 아들 중에서 이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던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가 죽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제사장들, 특별히 대제사장 아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여기 성소의 휘장 안에 법궤 위에 속죄소, 여기는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들이죠. 이 지성소 안에 법궤라고 하는 언약궤, 하나님의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던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속죄소, 다른 말로 하면 시은좌 혹은 시은소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들을 가리켰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고 임재하시는 이 지성소에 여러분 누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오직 대제사장인 아론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론은 아무 때나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언제 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34절에 보시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처럼 아무 때나 들어가게 되어지면 죽게 되리라. 죽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이 지성소, 성소에 휘장한 법궤위 속죄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보시면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3절부터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6절도 보시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론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한 여러분 속죄제물, 그래서 수송아지를 가지고 수송아지를 드리면서 또 번제물로 순양을 드리면서 그가 하나님 앞으로,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제사장들이 자기를 위한 제물들을 드려야 했어요? 제사장들 역시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에 먼저 그들 자신을 위한 속죄의 제물로 수송아지를 가지고 예배함으로 나아가야 됐던 것이죠. 또한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두 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한 마리를 가져가야 할지니라. 예, 자기 자신을, 아론 제사장을 위해서는 수송아지와 순양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는 순염소 두 마리와 또 순양을 가지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두 번째로 4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은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요.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먼저 대제사장의 예복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몸을 깨끗하게 씻은 후에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7장 9절 이하에 이 대제사장이 입었던 또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예복이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입었던 예복은 거의 왕이 입었던 그런 예복처럼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그들이 그 예복을 입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예복을 벗어버리고 오늘 말씀처럼 흰색 세마포 속옷, 세마포 바지, 또 세마포 띠, 세마포 관을 두르면서 여러분 이 세마포의 옷을 입고 몸을 씻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마포는 비싼 옷들이 아니라요 하얀 옷인데 겸손을 상징하는 그리고 검소함을 상징하는 그런 옷들을 입고 겸손하게 또 검소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준비해야 될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방법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 준비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준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만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자기와 자기 백성들을 위한 제물을 가지고 세마포에 옷을 입고 그 몸을 씻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 이렇게 복잡한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잡한 절차들이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그만큼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흠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또한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두렵고 떨릴 만큼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고 아주 경외스러운 위험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방법들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회중들이 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모든 죄들을 여러분 속죄함을 받는 그런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고 그들의 죄를 물론 구약에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들의 죄를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주셨다는 것 그만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깨달으며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서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구약에는 복잡한 절차들 또 많은 준비들 말씀대로 준비가 필요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약의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나 그리고 아무 때나 여러분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새벽에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된 그 까닭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언제나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그 이유가 어디서부터 기인했냐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또 그분이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는 없었죠. 그 자신이 여러분 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늘 이 대제사장이 자기의 화려한 예복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은 것처럼 하늘보좌의 그 영광스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기 자신의 몸을 백성을 위한 속죄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됐지만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나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들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아뢰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다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된 이 특권들을 가지고 여러분 누리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동행하는 그 특권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더 살펴보면 여러분 6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 아론이 백성의 죄를 위하여 두 염소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두 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나아가면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속죄제물로 드리고요. 여러분 다른 염소는 여기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사셀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은 생명의 삶에도 나와 있지만 이 히브리어 이 에즈 순염소라고 하는 뜻과 또 아젤 보내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로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지우고 광야로 나아가는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를 여러분 가리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위해서 속죄제물로 염소가 드려지는 것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는다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아사셀을 위하여 염소를 광야로 이제 내보내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가 공동체로부터 이제 완전히 떠나갔음을 그 백성으로부터 떠나갔음을 여러분 의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 모든 죄가 나로부터 또 우리 공동체로부터 떠나보내야 함을 또 떠나보내졌음을 여러분 가리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여러분 숨겨놓은 또 은밀하게 우리가 행하고 있는 여러분 그 죄악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자백하면서 그 모든 죄를 여러분 벗어버리실 수 있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